기분은 날이면 꼭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려 언제부턴지 모르게 일기에 한 줄씩 숨기만 벌써 몇 번이나 구겨진 나 연종일과 밤새도록 쓰다지운 혼잣말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늘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걸 두 번 세 번 감춰 내 맘을 곱게 접어 날려 하늘 위로 흰 구름 흘러가는 여린 바람을 타고 난 날아져 하늘로 날아져 하늘로 날아져 하늘로 날아줘 하늘로